있겠지. 간밤에 보았던 영화의 꿈은 새 봄에 온다는 기별이겠지. 영화 나 눈에 어느새 나 눈에 어느새 기다려진다고 꿈에 졌나. 영화 샘처럼 솟아나는 청 접어두고 영화 꿈속에 다시 꽃피는 날 기다려. 긴머리 날리며 떠난 척이래 진달래 하나는 피어나겠지. 눈에 여리는 기나기 꿈은 한아름 피어난 사랑이겠지. 영아 나 눈에 어느새 나 눈에 어느새 기다려진다고 꿈에 졌나. 영아 샘처럼 솟아나 접어두고 영화 꿈속에 다시 꽃피는 날 기다려. 영화